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함경남도 현지지도 예순돌 기념 보고회가 19일 함흥대국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도안의 당 정권기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일꾼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46, 1957년 3월 여러 날에 걸쳐 당시의 흥남비료공장, 영성기계공장, 신포수산사업소와 장진강발전소를 비롯한 도안의 중력공장 기업소들과 수산, 농업부문 단위들을 현지지도 하신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고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으로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안의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의하는 최고 리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의전의 불길 높이 폭풍노도초 내달림으로써 자랑찬 노력적 성과를 안고 말리마 선구자 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설 때 대해서 그는 강조했습니다.